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피데이 힘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구원 받았나요? 네! 하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찬양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받는 일 다른 이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두 구원 받았군요. 와,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가사는 알겠는데 찬양 제목은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그래요. 오늘 찬양 제목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선생님 알려줄게요. 오늘 찬양 제목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우리 예수님 아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래요. 알겠다고요? 아멘이라고요? 좋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이 찬양, 모든 사람이 찬양 듣고 오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성경 책 다 준비하고 있겠죠?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어디 말씀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일지.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막. 마에다가 기역, 막이라고 적혀있는 곳이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짧게 줄임말인데요. 맞아요. 마가복음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6은 큰 숫자고 15는 작은 숫자인 거 잘 알고 있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의미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천하. 천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왜 온 천하에 가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해보세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말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이 명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누구에게 증인이 될 것인가를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주에 대한 여러분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감사하는 또 행복한 우리 해피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지난주 함께 들었던 주여 우리 예물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나와 20배 2200만 명.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오? 선생님이 뜬금없이 77배 2200만 명. 왜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실까?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힌트 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나라입니다. 아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함께 듣고 오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뉴질랜드요? 오, 선생님 방송하고 있는 이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그런데 뉴질랜드는 아니고요. 뉴질랜드 이웃나라예요. 바로 호주예요.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우리 뉴질랜드하고 가까이 있는 호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재미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제목도 많으니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호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할 건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한자식 표기인 호주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어요. 호주는 1606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후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1770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 처음으로 영국 깃발을 꽂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런 뒤 1778년에 영국의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 건설을 하면서 영국의 죄수들과 많은 자유정착민이 호주로 이주해 오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호주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애보리진 원주민을 죽였어요. 호주에 처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애보리진이라고 불러요. 애보리진은 지금도 많은 지역에 살고 있고 호주 전체 지역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애보리진 말로 된 지역 및 도로 이름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남한의 77배가 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예요. 2200만 명의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아, 왜 선생님이 77배, 2200만 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는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대한민국 남한의 77배가 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 큰 나라고요. 2200만 명의 전 세계에 다양한 민족이 있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기에는 영 연방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왼쪽에 유니언잭이 있고 칠각으로 된 연방의 별, 이라 불리는 별은 독립 이전에 7개의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 통일되었음을 상징해요. 현재 호주는 6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기의 오른쪽 크고 작은 별은 남십자 자리를 표시하는데요. 4개는 칠각별이지만 1개는 오각별이라는 점이 아주 특이하답니다. 와, 선생님도 알지 못했던 호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많이 알고 가네요,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와, 기도선을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멋집니다. 선생님도 기도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주의 주일학교가 더 많이 세워지고 각 주일학교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우리의 티팜 만나러 갑시다. 지난주 티팜의 아빠는 언니 로사가 아기 페리를 데리고 성교부에 간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빠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빠는 부디 형을 믿기는 했지만 늘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한편 언니 로사와 아기가 성교부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언니 로사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티팜을 기쁘게 또 하였죠. 이제 티팜은 아버지 오레스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빠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언덕으로 올라오는 로사와 아기를 오레스틸은 물끄러미 보니 다 나았구나. 너도 좋아 보인다. 오레스틸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은 정말 좋아요. 로사는 열심히 말했어요. 아버지도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시며 자참 있지, 날씨가 차구나. 오늘 밤 서리가 내리겠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마법사 아버지는 정원에서 소리쳤어요. 디팜, 로사, 옥수수 싹이 다 죽었어. 서리가 왔어. 날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다며 이렇게 되겠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며칠 후 아버지와 디팜은 높은 산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올라갔어요. 햇볕은 뜨거웠지만 아버지는 떨었어요. 다친 발이 몹시 아파서 더 절뚝거렸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모두 모이세요! 산 너머에서 산울림처럼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보거라, 티팜아. 티팜이 먼저 달려갔고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따라오셨어요. 고 티팜이 웃음 띤 얼굴에 키가 큰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레스틸도 그들이 탐벌씨 부부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저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 여기는 무엇으로 왔을까? 곡식이 서리 때문에 다 얼고 다 죽었는데 이 시점에 텀벌 선교사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 찬양, 복음은 좋은 소식. 듣고 그 이유를 얼른 알아보아요.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서리 때문에 곡식이 얼어 죽고 모든 사람이 굶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와주려고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새로 심을 옥수수 씨앗과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음식이란 말을 듣자 오레스틸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그가 선교사들로부터 음식을 받는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의 영들과 그에게서 떠나버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더 이상 부두를 팔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절뚝거리며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독이 든 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오레스틸 마법사는 오늘 부두 잔치를 열고서 우리의 영이 독을 없애버리도록 할 거예요. 그는 탐벌 씨 부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무리 중에 몇몇 사람이 오레스틸,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지, 돌아가지 하고 비웃었어요. 오레스틸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불 옆에 앉아서 티팜을 기다리고 있었죠. 텀블 선교사님 부부의 정성과 사랑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네요. 하지만 마법사인 오레스틸은 무엇이 두려운지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보죠. 어린이 구원 찬송 듣자 듣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 후 그는 티팜의 손이 그의 어깨에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같이 오지 않아서 미안해요. 여기 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주셨어요. 그것은 독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티팜은 말했어요. 아버지, 빅터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곧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거예요. 오레스트는 비웃으며, 빅터와 교회를? 천만에 그렇게는 안 될걸? 내가 무서운 저주를 그에게 걸어버릴 거야. 하고 말했어요. 매 주일마다 빅터는 마을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저주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어요. 마침내 사람들은 교회를 지었어요. 오레스틸은 걱정스러웠어요. 내 영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부두영의 능력이 어디로 갔지? 왜 나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법사 오레스틸도 자기가 믿고 있던 부두영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 그동안 믿어왔던 부두영이 진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오레스틸은 조금씩 부두영에 대해 실망해가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는 걸까요? 티팜 아빠도 주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아쉽게도 티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요. 아쉬워요. 그래요. 선생님도 아쉬운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우리 티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해요. 더 많은 친구들이 티팜 이야기 들으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